달린 인생은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. 이래도 한 세상, 저래도 한 평생, 돈도 명예도 사랑도 더 싫다. 녹수 정산 변함이 없건만 우리 인생 나날이 변했다. 이래도 한 세상, 저래도 평생, 돈도 명예도 사랑도 더 싫다. 이래도 한 세상, 저래도 한 평생, 돈도 사랑도